들여보네. 달 밝은 창가에 홀로 앉아서 님의 생각에 가슴 태우는 사랑은 슬퍼라. 아마다 미야 그리운 님이여 언제나 또다시 오시려나. 다시 오시려나.